거울 속에 내가 웃음이 끊이질 않아 baby. 어아까지 선물 받은 것처럼 표정 숨기지 못해 두근두근대 어린아이처럼 다이어리 체크 안녕 저 반가워 When you see me girl 우리 어제 봤잖아 아니다 나만 본 건데 원래 알던 사이처럼 말을 건넸어 밥부터 먹자 불안정 준비해놓은 커피 영화를 위한 밝은 hello 숨소리에 나조차 어색한데 뭘 해 yeah. 다이어리 체크해 넌 I know 네 한내 마음 Tell me 말해 my girl 대답해줘 내 맘이 정답인지 우리 마주친 순간 여기 hello 살며시 널 보며 용기를 내 손을 흔들고 웃으며 hello 맑은 하늘 아래 이제 내게 말을 건네 oh baby I want to say hello I want to say hello I'm in love with you 머리 손 안에 너의 과한 물음표가 수없이 많은걸 You 이런 감정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니기를 You 내 맘보다 네 맘이 더 궁금해 어떻게 You 지금부터 서로에게 하루가 되고픔이